DJ Max. M2 with the honey. Yo, yo, 기분 바로 들고 함께 가자. 모두 이를 제게 버리고 가자. 가자 웃자, 웃지 말자. 잠깐 쉬는 대로 괴로워하지 말자. 시원한 바닷가를 보면서 시원한 바다 바람 맞으면서 함께 가자. 가자 웃자, 웃자. 바다로 모든 고민 털어버리자. 좀 해볼 바로 모두 함께 가자고. 모두 이를 제게 버리고 가자고. 가자 웃자고, 웃지 말자고. 잠깐 쉬는 대로 괴로워 말자고. 시원한 바닷가를 보면서 시원한 바다 바람 맞으면서 함께 가자. 가자 웃자, 웃자. 바다로 모든 고민 털어버리자. 내가